예,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종교계 개혁 이후에 우리 신앙의 다섯 가지의 기둥, 진리들 우리가 꼭 같이 알고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이 다섯 가지의 진리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 3, 4분 보여주고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좀 이렇게 희미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라마처럼 우리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그리고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인간의 뭐에 대해서 했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말 이전에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했던 그 죄악의 DNA가 죄성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교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구원에 있어서, 그죠?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했죠?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원래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선택만 해놓으시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 때문에 인간에게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한번 해볼까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렇죠? 예.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은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또는 병이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버리는 사망. 그죠? 그 사망이 이제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자, 그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도 기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전체의 반쯤, 한 50%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신다요? 사랑하신다. 우리가 점점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께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제가 이 낮춰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잠을 깨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좀 힘을 내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반 정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이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Righteousness. 그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입니다. 공의.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 죄를 진 인간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다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이제 멸절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한편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사랑.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안에도 여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공의는 조금 어줍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100%, 사랑도 100%짜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공의는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99%는 바로 요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 저렇게 하는 사람은 혼내줘야 된다, 그죠? 벌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용서해야 된다, 그냥 덮어주자, 은혜파, 그렇죠?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다 정확하게 다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을 줘야 된다. 진리파, 아주 은혜파와 진리파가 싸우다가 두 개가 나눠져서 두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자,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그 벌을 본인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을 주었고 사망의 피값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인간이 아닌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실 수 있었던, 충족시키셨던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부릅니다. 속죄. 이 속죄라는 말은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또는 하나님과 화해케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말은 이 제사 용어에서 왔습니다. Atonement라는 제사 용어인데 이거는 희생 제물이 뭔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인간을 용서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우리를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는 다 이 속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로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구원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공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마치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아주 값어치가 아주 없는 것으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그것이 바로 속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아주 값싸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믿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만 열심히 성경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값어치를 희생하시고 치루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죠? 다 이루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사할 때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르고 손을 털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 속죄함입니다. 이 길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값지게 구원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야 오늘 빨리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마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이 속죄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냥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 속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이제 다 우리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속죄함입니다. 그렇죠? 그 속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속죄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다 돌아가셨으니까.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속죄가 한쪽에서는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보편적 구원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이 모든 전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양과 염소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가라지와 곡식이 있다 그랬어요. 곡식은 분명히 추수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이고요.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복잡해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양과 염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왜 모모 집사님을 가만둡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모 집사님을 왜 그만둡니까?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목사님이 염소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염소 아닙니까? 이게 내 생각과 다르면 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염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염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누가 양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양인 것을 점점점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고요.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 그랬고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아,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전부 다 양이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전 인류 가운데 분명히 내 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따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나중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목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치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속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원어로 이걸 찾아봤더니, 나는 그 양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죠? 거기 더가 붙어 있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다 죽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대충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보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잘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제한속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한속죄. 누구나 받는 속죄가 아니라, 그죠? 택한 백성들이 받는 속죄에서 제한속죄.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명확한 속죄입니다. 그죠? 그 정확한 속죄. 이 낚시를 할 때요. 이제 고수가 되면 이런 게 있답니다. 그, 대상어종을 결정하셔서 가신답니다. 그죠? 내가 오늘은 킹피쉬를 잡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킹피쉬를 잡겠다고 가서 스네파를 잡으면 버리는 겁니다. 고수들은. 왜요? 내가 오늘 대상한 거는 킹피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상어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속하실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 속죄함을 이루실 때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명확한 속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기 마음속에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이 제한적 속죄 또는 명확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신 것이라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자기가 결정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전적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속죄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결정권은 누구에게 왔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왔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분명히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이렇게 됐다면 이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건.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이 보혈 가운데 낭비된 보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가운데 허비되고 실패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분명히 아, 이 사람도 위해서 흘렸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게 된다면 그 보혈은 능력 없는 보혈이 되고요. 그 구속은 능력 없는 구속이 되고 그 속죄는 능력 없는 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는 분명히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흘리신 것이구나.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바로 그 양이구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바로 그 양이구나. 그죠?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양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리셨던 그 대상 양이었군요.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베트너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쪽에 절벽이 있고요, 이쪽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을 건너려고 하는데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다리는 좀 흐물흐물하고 좀 이렇게 오래되고 좀 이렇게 되게 좁아요. 좁고 좀 볼품 없어 보이는 다리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안 가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리는 아주 넓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다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리는 이 끝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리로 건너시겠습니까? 넓은 다리로요? 좁은 다리로 건너셔야죠. 왜요? 정확한 속죄. 제한적 속죄는 바로 이 정확한 속죄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적 속죄를 믿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데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안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고 죽으셨기 때문에 정해놓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정해놓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은 허비되지 않는 것이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은 속죄입니다. 그렇죠? 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시는 거예요? 물론 몇몇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대상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작정적으로, 그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실질적으로 구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정작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이 사건이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으며 돌아가실 때 그 머릿속에는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얼굴들이 지나가고 그 이름들이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